내 손을 잡아주고 괴로울 때 언제나 내 마음 달래준 사람 당신은 오지 바람을 막아주는 내 인생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.